네, 안녕하세요. 아, 정호에 만나요. 네, 오늘 금요일 차무 박사님과 함께하는 네,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이제 제가 한 2주 만에 뵈는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네. 네, 저는 지난주에 이제 녹음을 못했었는데. 예. 아, 박사님은 괜찮으셨나요? 예, 뭐 특별히 뭐, 예,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고요. 아, 예, 일이 좀 많아서. 제가 이제 좀 약간 환절기, 그러니까 차라리 추우면 괜찮고 차라리 더우면 괜찮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좀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네, 유독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네. 때도 그랬고. 근데 뉴질랜드라는 나라 자체가 약간 그렇게 추웠다 더웠다가 어떻게 보면 여름에도 네, 나, 네. 여름에도 네. 해지면 더운 좀 쌀쌀하고 막 예. 그러거든요. 저한테는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좀 힘든 날씨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도 예, 몸에 열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요. 아. 예, 추위도 많이 타고. 예.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일단 노래 하나 듣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님 날씨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뉴질랜드하고 한국하고 날씨가 다르잖아요. 네. 네. 유독 저는 차라리 이제 뭐 박사님도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인 거죠, 박사님도. 저는 네, 저도 타거든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죠. 뉴질랜드가 집이 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온도 자체는 그렇게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추운 편이거든요, 저한테. 네. 네. 우선 이제 한국하고 큰 차이점이란 게 우선 집 안에 온도가 네.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 한국은 이제 온돌 문화가 있어서 특히 이제 집 안에서는 그래도 따뜻하게 지내고. 그렇죠. 예. 밖으로 나오면 추워도 또 옷을 단단히 입고 나가면 하고 또.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네. 예, 뭐 젊은 사람들은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예, 반팔에 뭐 오르타 파카 하나만 걸치고 나갔다 온다든지 네, 예, 그럴 때도 있긴 하죠. 이런 게 가능한데 뉴질랜드는 아무래도 난방 시설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밤 잠을 자는 시간에 추위에 노출이 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잘 때 막 머리가 차가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춥든 안 춥든 우선 좀 많이 껴입고 자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뭐 아주 추운 날은 뭐 히터를 트는 일이 있지만 트는 일이 없는 날이 더 많거든요. 네. 아무래도 전기비도 아껴야 그렇죠.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여기 와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잠자는 시간에 이 몸의 온도가 이 하루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그 이상 며칠 예, 며칠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전날 춥게 잤으면 오히려 그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이제 낮 시간 동안 더 추위를 더 많이 타는 네네. 거를 예,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저도 공감해요. 예. 근데 잠자리에서 몸이 따뜻하게 잠을 잔 날은 오히려 밖에 나가도 좀 덜 추위를 타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제 피로도 풀어야 되는 시간이고 몸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누적됐던 걸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추위에 노출돼 있었다는 거는 몸이 그만큼 충분히 충전을 못한 예, 충전도 안 됐을 거고 그 한기가 이제 축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겠네요. 네.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이 나라가 이제 아시다시피 습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공기 중에 습이 많다는 얘기는 똑같은 온도에 네. 있는 곳하고 습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체감할 수 있는 온도가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실제 온도보다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더운 지역에서도 건조하게 더운 지역하고 습하게 더운 지역하고 체감하는 온도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 원인이 아마 그 습 때문에 습이란 얘기는 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기 중에 그렇죠. 물이 얼마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건데 예, 예전에 제가 알았던 데서 이제 난방 기구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가열 방식하고 좀 다르게 공기 중에 수증기를 공급을 하면서 가열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그 전열기가 가동되는 그 지역은 항상 습도가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물이 그 습이 물이잖아요. 네. 예, 물이 그 온도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쉽게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전열기는 그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동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온도가 조금 떨어졌을 때 살짝 가동이 돼서 공기를 대피 그 물을 대피하기 때문에 그 열 효율이 굉장히 높은 이제 제품을 개발한 사람들을 이제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온도를 물이 머금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온도가 낮은 편이고 습이 많기 때문에 이 낮은 거를 더 머금고 있는 그 온도를 머금고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조금 온도가 보다 좀 더 예, 낮게 느끼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날씨 이야기가 나왔긴 하지만 예. 날씨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국하고 이제 날씨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환경 때문에 나오는 그런 차이 때문에 좀 더 자주 걸린다거나 아니면 자주 볼 수 있는 병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한국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고요. 그렇죠. 이 나라는 사계절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우선은 이제 가장 큰 차이라면 한국은 여름에 습한 거고 네. 이 나라는 겨울에 습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 습하다는 얘기는 조금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끈적 몸이 끈적끈적해져서 불편한 거를 제외하고는 네. 그 여름이라는 그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 같은 지역은 이제 이 남쪽 지역, 네.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항시 습하고, 네, 우기 막, 예, 우기가 있고 비도 많이 오고, 예.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생기는 병하고, 네. 이 북방 지역, 북방 지역은 대부분 이제 좀 더 춥고 건조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발생하는 병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풍토병, 네. 예, 풍토병이 꼭 그 뭐 목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예. 다른 쪽으로도 이제 기후에 관련된 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우선 여름이 짧게 지나가죠. 그랬었죠. 예. 그다음에 여름에 지나가고 가을이 이어지잖아요. 네. 가을은 또 특성이 한국의 가을은 건조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습이 있었다 해도 가을이라는 계절이 돌아오면서 습을 다 어느 정도, 예. 없애면서 이 상반되는 기운이잖아요. 네. 상반된 기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 몸에 추웠다가 더웠다가 습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런 자연의 흐름. 네. 네.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 이 나라는 조금 편향돼 있다고 봐야죠. 네, 여름 빼면은, 예, 여름 한때 한 계절만 건조하고 나머지는 다 습하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비가 좀 자주 오는 편이라서. 예, 겨울, 가을, 봄 다, 예. 제가 그 일기예보를 항상 자주는 아니더라도 자주 보면은, 네. 체크하는 게 항상 습도예요. 습도를 보면 심한 날은 100%가 넘을 때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비가 좀 덜 왔다. 그래도 여름을 제외하면 80%? 예. 그러면은 그 이 습이 많은 지역에서 이제 오랜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 습이라는 건 특성이 우선은 무거워요. 네, 말만 들어도 좀 네, 축축하고. 네. 그렇게 되면 제일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기가 뭐냐면은 폐예요. 아무래도 숨으로, 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뉴질랜드 처음 왔는데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기침을 하면 묽은 가래가 많이 나와요. 아, 네. 네. 그리고 아침에 그거를 뱉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또 아무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잠자는 사이에 습이 이 호흡 폐로 다 쌓여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배출해내는. 예. 근데 사람이 움직이면 이거를 들어왔던 게 빨리 나갈 수 있지만 잠자는 시간에는 모든 장부 기능이 다 휴식을, 예, 휴식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뭐 사람마다 체질마다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습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몸이 건조한 사람이 있고요. 네. 예. 몸이 찬 사람이 있고요. 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 몸이 차고 몸에 습이 많은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생활은 치명적이겠죠. 왠지 저 같은 느낌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이제 체형이 마른 체형인은 습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 예. 오히려 피부가 하얗고 좀 살집이 있는 분들이 몸이 차고 습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아.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들을 다 알 거예요. 이 겨울만 되면은, 예.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떠나고 할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예. 어쨌든 뉴질랜드에서 제일 살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기는 폐. 그래서 폐랑 관련된 질환들이 뉴질랜드에는 예,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폐하면은 뭐 딱히 떠올리는 건 없거든요, 저는. 우선 폐랑 관련 제일 관련된 거는 우선 감기겠죠. 뭐 제일 기침감기. 쉽게 기침 감기.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걸려서. 예. 그렇지만 이제 감기의 성질이 좀 틀리죠. 아, 종류가 마른 기침을 하냐 아니면 이제 가래가 많이 물건은 나오냐. 아, 그러겠네요. 예, 그런 성질의 감기 성질 자체가 우선 틀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랑 관련된 게, 예, 우선 뭐 천식, 비염, 그 다음에 피부. 피부요. 예,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큰 호흡기관이에요. 네, 그렇죠. 네. 예, 숨, 이 피부를 몸으로. 통해서 피부가 숨을 쉰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피부 호흡. 피부 호흡을 해야 네. 된다. 예. 예, 그러고 또 뭐가 있을까? 관절염. 관절. 예, 관절염도 예, 폐 기능이랑 연관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요. 폐 기능이 떨어지면, 예, 폐가 이제 단순히 이 호흡만 하는 장기는 아니고요. 온몸의 모든 전신의 기를 관할을 해요, 폐가. 그래서 폐 기운이 떨어지면 우선 폐 기운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폐의 기운이 발끝까지 손끝까지 다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순환이 늦어져요. 그렇겠죠. 못 가니까. 예.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자주 발을 삐는 사람 네. 아니면은 팔다리가 특히 발 다리가 무거운 사람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다 폐가 약해요. 그러니까 폐가 약하기 때문에 이 다리 발목까지 기가 다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발목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을 자주 삔다는 거죠. 그리고 폐 기운이 약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무를 보시면 나무가 가만히만 있었다면 네. 이 나무가 땅 속에 있는 수분을 다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물을 찾아가야죠. 끌어올 아니 물을 끌어올리는 그 힘은 어디서 나는 거냐는 거죠. 힘이라. 그 힘은 나무 자체의 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것도 그런 작용도 물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이 있다는 게 이제 일본의 어떤 자연 의학자가 이제 그 사람의 이론인데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움직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펌프 작용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을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할수 있는 간편하게 할수 있는 운동이 발목 운동. 그러니까 이 사지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움직이는. 활동적인 사람, 움직임을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몸 안에서 혈액 흐름.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사람 몸이 이 혈액이 심장에서 시작해갖고 발끝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힘은 심장 하나만 갖고는 예, 그러겠네요. 불가능해요. 네. 그렇지, 그래서 사지 말단이 움직이면 그 말단이 움직이는 그 압력이잖아요. 네. 예. 그런 변화에 그렇죠. 의해서.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심장의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지 말단, 특히 발목, 손목 뭐 손가락이라든가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심장 건강에도 좋다는 게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 건강해진다 뭐 그런 말 약간의 그런 비슷한 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뭐 박수를 치면 건강해진다는 거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은 조금은 아 다른가요? 조금은 다른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손바닥에 이제 수지침 아시죠? 네. 수지침 보면 이제 반응점이에요. 네. 그 지역 그 손 가운데 손가락은 뭐 머리. 그다음에 검지 엄지 검지 중지 아니 중지 아니죠 약지 약지는 팔 그다음에 엄지 새끼 손가락은 다리 하고 이제 가운데는 몸통이고 이제 이거 반응점이기 때문에 그 반응점을 박수를 통해서 자극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적이고요. 아 근데 뭐 박수를 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사지 말단 네, 움직이는 자극을 거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주 틀리다고는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약간 수지침의 그런. 네, 예, 반응점 자극이 제일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지 말단 움직이는 것과 이제 영향이 없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그 건강 요법 중에서 이제 발끝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어, 그래요? 예. 발끝? 그 손바닥을 부딪히는 거랑은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발끝을 그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이제 엄지 발가락을 네. 부딪히는 거죠. 아, 이렇게 발 바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발바닥은 아니고 발 아. 그러니까 발을 똑바로 핀 상태에서 예, 엄지 발가락과 그 엄지 발가락 그 옆면 옆면을 예, 치는 건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뭐 원리는 조금 예, 다르지만 그래도 안 쓰는 근육을 더 쓰는 운동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발에도 자극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에는 뭐 수렵도 했고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몸을 많이 썼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몸 쓸 일이 많지 않잖아요. 특별히 운동을 즐겨 하는 사람을 그렇죠. 제외하고는 일부러 하는 환경이니까요 요즘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이 이제 자꾸 개발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박사님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발목 이야기가 나와서 네. 되게 궁금한 게 이제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목을 어렸을 때 뭐 운동하다가 이제 많이 뺐어가지고 네. 한번 삐는데 관리를 잘못하면은 잘 삔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나중에 커서 그렇죠. 예, 그거는 네, 틀린 네. 말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삐었을 때 어떻게 그 처방이라고 어떻게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차갑게 해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뜨겁게 해줘야 된다. 말도 있고. 예, 우선 이제 삐었다는 얘기는요. 정상 범위를 벗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각도가. 네. 그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인대가 상하고요. 네. 그 뼈를 잡고 있는 인대가 늘어나죠. 네, 맞아요. 아니면 예, 뭐 그냥 저희가 표현하는 걸로 인대가 놀랐다. 아니면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제 첫 번째 인대가 상하는 거, 두 번째가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외형적으로? 우선 발이 삐면 어떤 현상이 나오죠? 붓고 복숭아 쪽이 많이 붓고요. 붓고 네. 나중에는 멍이 들죠. 멍이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네, 가볍게 네. 그건 가볍게 삔 상태는 멍이 안 들고요. 멍이 들었다는 얘기는 인대 외에 혈관이 터진 거예요. 아.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거기가 피가 혈관 밖으로 나온 피, 아. 그게 멍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선 혈관이 터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제가 알기로는 피를 빼내는 걸로 죽은 피 빼낸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혈관이 터졌다는 얘기는 혈관이 파괴된 거 있잖아요. 네, 손상된 거죠. 예, 손상돼서 혈관 밖으로 피가 나온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선 부어올라요. 네. 그다음에 열이 생기죠. 그렇죠. 염증 반응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차갑게 하는 게 좋아요. 아. 그 축구 경기나 운동 경기 하다 보면은 하면은 네. 아이싱. 예, 아이싱 하죠. 네. 스프레이로 예, 뿌리고 얼음 갖다 대고 그 이유가 출혈을 막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좁혀 가지고 관을 그렇죠. 좁혀 가지고 급속 냉각시킨다는 개념이죠. 아. 그래서 우선은 출혈을 더 이상 출혈을 막아서 붓는 것을 막는 거예요. 구멍을 그러니까, 줄이는 역할을 예. 하는 거겠네요. 붓는다는 얘기는 출혈이 시작됐다는 얘기고요. 네. 붓지 않았을 때는 출혈은 없군요.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우선은 붓기 시작한다. 아니면은 우선 급하게 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예 차갑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뜨겁게 하면은 도리어 역효과가 나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불량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예. 그리고 붓기가 가라앉았고 통증만 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뜨거운 찜질이 효과적이죠. 근데 붓기가 그렇게 빨리 안 빠지지 않나요? 네, 빨리 안 빠지죠. 그러니까 어쨌든 더 이상 붓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출혈이 나오지 않는다는 출혈은 이미 멈췄다는 거예요. 아. 지혈이 됐다는 얘기죠. 네. 지혈이 된 이후부터는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는 경과를 봐야 되죠. 아, 경과를 보고 하는 예, 건가요? 붓기가 가라앉았는데 바로 뜨거운 거를 다시 찜질을 하면 다시 압력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냉각시켰다는 얘기는 수축시켰다는 얘기고 열을 가한다는 얘기는 다시 이걸 팽창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열 그러니까 차가운 것으로 우선 수축을 시켜서 응골 이제 피를 지혈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고착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 시간을 경과를 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뜨거운 거를 쓸 수가 있어요. 이제 뜨거운 거를 쓴다는 얘기는 그 빈 부분, 그 부분의 혈행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와. 회복이 빨리 되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차가운 걸 하다가 고착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 지혈이 안 된 상황에서 너무 빨리 해버리면 뜨거운 거를 온 찜질을 해버렸을 때는 다시 터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어느 정도 예, 지혈이 됐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이틀까지도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 근데 거의 보통 예. 보통 근데 일반적으로 뭐 예. 사람마다 틀려요 사실. 전에 이제 야구하다가. 네. 하다가 이제 발목을 이제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제 발을 못 디딜 정도로 삐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엑스레이는 괜찮았어가지고 이제 찜질 그 한의원을 가가지고 이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는 뭐지 일단 차갑게 하고 그 다음 날 뜨겁게 하라고 뭘 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냥 무작정 그 다음 날 됐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 정도면은 특별한 특이 체질이 아닌 이상은 이제 지혈이 됐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예, 뜨거운 걸로 해야 되는 이유는 혈관 밖으로 나온 피는요. 내 몸에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쓰레기죠. 네, 네. 내 몸 그러니까 죽어버린 죽은 거죠. 그거를 이제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어혈을 없애는 거는 뭐가 할 것 같아요? 빼내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안 빼내네요? 빼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게 때에 따라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그러니까 어혈을 없애는 거는 결국에는 피예요. 피가 피를 없애는 건가요? 왜냐하면 피 안에는 백혈구가 있고 킬러 세포가 있고 그러네요. 하는 네. 그런 치료제가 다 있으니까 치료가 혈액에 있거든요. 네. 혈액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려면은 그 부위로 또 피가 가야겠네요. 예, 건강한 혈이 그 목적지까지 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막혀 있으면은 늦어지겠죠. 네, 치료가.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열을 가해서 그 지역으로 더 많은 혈액이 더 몰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움찜질인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치료 관리를 잘해야 된 치료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말은 그거 외에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스노보드 동아리를 활동을 했었어요. 아, 네. 예. 스노보드 보드를 이제 타다 보면은 발목 다치고 뭐 안 다치는 아무래도 운동하다 보면은 예. 근데 특히 스노보드는 좀 발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예, 예. 꺾여 버리면 위험한 네.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때 예.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찾아갔고 갔더니 발목이 눈 보이더라고요. 눈에. 발목이요? 발목이 붓고 있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바로 침을 놔서 붓는 거를 다시 가라앉힌 경험이 있어요. 그 붓는다는 얘기가 아까 출혈이 시작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출혈이 되는 상태에서 침을 놔서 강제로 혈액을 빨리 돌려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미 있는 거를 빨리. 예. 출혈을 우선 멈추게도 하고 혈액을 돌려서 빼내는 거네. 뭉치지 않게 하는 거죠. 아. 이미 출혈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혈 밖으로 나온 거를 빨리 회전을 시켜서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게 하는 아, 죽지 그런, 않게 흐를 수 있게끔 예, 그런 치료 침법이 있어요. 예. 그런 거는 저도 제가 침을 놨었지만 처음 경험해 봤는데 굉장히 빨리 수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제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예, 그 죽은 피는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 자주 다치기도 하지만 또 금방 회복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만약에 심하게 다쳤었다. 네. 그러면은 그 회복이 빠르게 진행돼 아무리 젊다 해도 그렇죠.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면 자가치료가 예, 자가치료를 하려면 그 깊은 데까지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겉에서부터 하다 보면은 끝까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죽은 피들이 몸에 남아 있어요. 특히 근육 같은 경우는 그나마 움직이기 때문에 해소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만 이 장기 쪽에서 출혈이 생긴 경우에는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 후유증이 더 많이 안에서 이렇게 예, 뭐가 예. 생겼을 때 이제 그렇게 그때 생겼던 이제 어혈들이 해소가 안 되면 시간이 너무 지나면 그 부분이 혈관이 아예 폐쇄가 돼 버려요. 혈관이 폐쇄가 되면은 이제 혈액관은 이제 자기가 더 이상 못 지나갈 것 같으면은 그 아무리 두꺼운 혈관도 막혀버리면 혈관에서 다시 우회도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죽은 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비가 오기 전날 이제 비가 오려나 보다라고 하시는 게 대부분이 다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구나. 왜냐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저기압이니까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사고 후 처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많죠.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어느 정도 다쳐도 회복이 됐으니까. 네, 보통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대부분 이제 예. 귀찮기도 하고 모르니까. 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예, 스노보드를 타고 굉장히 몸이 많이 다친 많이 좀 굴렀다 그러면 이제 약을 사 먹죠. 그렇군요. 네, 여기서 지금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장님 한 번 늘어난 인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네. 완전히는 못 돌아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겠죠.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도 늘어나기 전으로 똑같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발목이라든가 이렇게 네. 다치면은 치료 제대로 받는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치료를 제대로 받는다고 해서 늘어난 인대가 원상복귀는 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막다르지 않게 예, 제대로 치료를 한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죽은 피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은 피가 없어야지 그 부위에 근육이 제대로 발달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탄력도 생길 수 있고 근육이 제대로 발달을 하면 그 늘어난 인대 부분을 근육이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어요. 예. 근력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 인대가 파열됐다.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럴 경우에 무릎 운동을 통해서 십자 파열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케이스? 그 얼핏 생각하면 움직이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도. 아니요, 아니요. 이제 회복이 된 다음. 아, 회복이 된 다음. 네, 회복이 된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해서 재활 치료처럼. 재활 치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육으로 인대를 어느 정도 인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혈을 제거를 안 했다면 그 부분이 회복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특히 이제 근육 발달을 해봤자 그쪽으로는 조금 쉽지 않겠죠. 이미 지역이 죽은 지역이라서. 예예. 예. 그럼 그런 지역은 다시 되살릴 수는 없는 건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침치료를 한다는 거는 그 지역의 혈류량을 늘린다는 거거든요. 치매 원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락이란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극 주는. 예, 하나는 근육 치료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침 삐었을 때 뭐 아니면 근육 통증 있을 때 이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대부분이 그 근육 치료인데 경락 시스템보다는 그 통증 있는 부위를 직접적으로 바늘로 자극을 한 단계고요. 그 다음에 그 침이 들어온 그 지역으로는 이제 혈액이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자극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금속이라는 이물질이 몸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이 이물질을 공격하기 위해서 혈액이 몰리는 그거를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침법보다는 이제 현대에서 쓰는 뭐 드라이니들이나 예. 이제 서양 미국에서 뭐 침술이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쪽이 이제 그런 자극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아, 또 계속 이상대로 갔었는데 박사님 처음으로 돌아와서 관절에 대한 병을 하면은 예. 가장 뭐가 있을까요? 유명하다고 좀 뭐하고 위험한 거? 그렇죠. 예,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주의해야 될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류마티스 이름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스스로 치료가 안 되는 건가요? 뭐, 아니죠. 이제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죠. 아. 면역 반응, 그러니까 과민성이라는 거죠. 알러지. 아, 잘못된 게 아닌데 잘못된 거라고 인식을 해서 그렇죠. 그걸 공격을 하는 거네요. 예. 예.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또 얘기할 만한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선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증상이 뭐냐면은 관절 부위가 붓는 거예요. 어떤 부위든. 예, 그리고 붓기가 이제 말랑말랑하게 붓는 게 아니고 딱딱하게 부으면서 딱딱해지죠. 그리고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주위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못 봤어요. 예, 굉장히 고통스럽고 예, 우선 생활에 당장 굉장한 생활을 거의 못할 정도로 이렇게 통증이 있고 막 그런 이제 건가요? 경증이냐 이제 중증이냐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어쨌든 관절이라는 게 활동하기 위해서 그렇죠, 필요한 부분인데 그 관절 부위가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점점점 굳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뭐 아주 굳어서 못 움직일 정도까지 하면 진짜 굉장한 중증인 거고 어쨌든 뭐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기후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류마티스에 걸리기 쉬운 조건이란 뭐 습하고 뭐 차갑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폐기능이랑 연관이 있는 건데요. 습이 많이 많으면 폐가 우선 습하고 거기다가 찬 공기까지 같이 들어왔을 게 폐가 폐도 사실은 숨 쉬고 뱉는 거에 맞춰서 아, 축과 이완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차고 습한 기운이 이 폐의 움직임을 막아요. 아, 잘 못하게끔. 예. 그러니까 폐가 기운이 없다는 얘기는 이 수축과 이완하는 자기 힘 것을 이제 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네. 예.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이 냉기 찬 기운에 노출된 경우. 안 풀어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 예 보통 이제 저 진단을 해보면 폐가 찬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그 얘기는 또 반대로 하면 심장이 펌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폐도 펌프 작용 비슷한 걸 하거든요. 네. 그럼 심장이 펌프를 잘 못한다는 얘기는 이 사지 말단까지 혈액이 네, 다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폐가 수축과 이완을 잘 안 한다는 얘기는 힘이 없는 건가요? 네, 산소 공급이나 기 공급이 사지 말단까지 다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해를 하신 방향으로 하시면. 네, 그 얘기는 기도 잘 못 가고 혈액도 잘 못 가고 흐름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겨울에 물이 흘러요. 네. 그러면 휘인 부분에는 속도가 떨어지죠. 네, 휘었다고 해야 되니까. 예, 이게 부딪혔다가. 강도 그렇고, 예, 개천도 그렇고 이제 굽이굽이 가다 보면은 직선 부분은 속도가 빨라지지만 이 꺾이는 부분은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모래가 쌓일 수도 있고. 네, 침전물들이. 예, 침전물이 쌓이죠.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막히기도 하죠. 예, 뭐 부유물도 떠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부분은 다른 데보다 이끼가 더 낄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러면 사람 몸도 사실 비슷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예, 혈관도 흘러야 물이 되고. 물이 흐르는. 예. 그러면 이 관절 부위는요, 꺾이는 부위예요. 네, 뭐 항상 뭐 앉아 있을 때도 꺾고 있고. 그렇죠. 그럼 꺾이는 부분은 혈액 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꺾여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혈액 순환이 속도가 늦은 사람들은 이 꺾이는 부위에 상대적으로 예, 불순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들으면서 폐하고 그거하고 관절하고 무슨 사이인가 했는데 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뭐 혈액 이제 쉽게 얘기하면 혈액 순환 얘기지만 혈액 순환하고 기의 흐름, 그러니까 에너지의 흐름이랑 떼어놓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류마티스라는 거 자체는 그렇게 말씀해주신 걸로 하면은 모든 관절에 생길 수는 있지만은 심장이나 폐에서 멀수록 더 네, 그렇죠. 주의가 잘 걸리겠네요. 그럴 확률이 높죠. 그러면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디 생겼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데가 손이에요. 손끝. 손끝. 손이 그런 뭐 어떻게 살지? 예, 그렇죠.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 쪽은 생각보다 많이 안 생겨요. 왜 그렇죠? 그만큼 걷잖아요. 아, 뭐 많이 활동을 더 해주니까. 예. 그래서 손가락이 제일 먼저 생기는 경우 예, 보면은 예, 환자들을 보면 제일 처음에 본인이 문제가 생겨서 알고 올 때는 손가락이에요. 의외네요 또. 예. 그 다음에 이제 심해지면 무릎. 그 다음에 잘 많이 오는 데가 무릎. 그러니까 아토피 보시면 제일 오래까지 버티는 데가 이 팔 굽히는 안쪽 하고 무릎 뒤쪽. 거기가 이 부분이 제일 오래간... 먼저 시작하고 제일 늦게까지 안 나서요. 뭐 아토피도 네. 약간 비슷한 원리는 비슷해요. 아.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아토피인 경우는 그 부분이 피부가 굉장히 연한 부분이에요. 아, 그렇죠. 네. 예. 다른 부위에 비해서 접히는 부위가 조금 연해요. 네. 그래서 더 쉽게 이제 발진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큰 맥락상에서는 뭐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어떤 연구는 연구 결과에서 그 부위에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관절 부위라는 것, 한의학 쪽이나 전통의학 쪽으로 개념으로는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관절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토피도 결국엔 몸에 있는, 저는 이제 그거를 독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물질. 네. 몸에 필요 없는 부분, 그게 과해지면 시간이 오래 지나고 하면 뭐, 그러니까 독이라 독소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독소랑은 좀 개념이 틀린데, 그건 내 몸에 불필요한 부분 있는 이런 거를 다 저는 독이라고 넓은 의미로 하면, 관절염도 이 그 부분에 독소가 많이 쌓인 거예요. 흐름이 늦어지니까 그 부분에. 그러면 독소가 많아지면은 공격을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내 몸에 있는 정상적인 거를 공격을 한다. 네.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 몸 안에 이 독소란 것들이 있어 갖고 면역계가 공격을 하는데 혼란이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가 면역 질환의 개념은 민감한다는 거거든요. 안 공격해도 되는데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공격을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어차피 필요 없는 부분. 예, 근데 대신에 그 필요 없는 이 독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서양의학 쪽에서는 정설로 잡힌 얘기는 아니고요. 한의학 쪽이나 중의학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어요. 약간 정설은 아니지만 충분히 아직 연구하고 있는. 예. 결과가 안 나왔을 뿐이지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얘기는 결국엔 내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가 면역이란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절염도 그런 쪽으로,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류마티스라든가 그런 걸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지금 뉴질랜드라는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선 폐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막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선 체온 유지. 몸이 껴입는다거나. 예, 몸이 춥게 지내면 안 돼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운동을 못 하는 경우에는 사우나 가서 몸을 좀 땀을 자꾸 내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몸이 온도가 올라가야지 폐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혈액 순환도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피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아, 저번에 찬물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 들어갔다 이렇게 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해줘야 된다는. 예. 그래서 근데 습이 많은 쪽에 있다는 얘기는 수영장 물에 담가져 있는데 피부가 호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외부 습도가 80에서 100 정도인데 심할 때. 아, 거의 물 속에 있다고. 예. 그래서 피부 호흡이 제일 막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온도. 네. 그 다음에 습. 그래서 운동을 자꾸 해서 땀을 자꾸 내고 몸 온도를 자꾸 올릴 수 있는. 운동을 하면 몸 온도가 그렇죠. 올라가죠. 네. 그리고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자꾸 땀을 내는. 그것도 좋은 거군요. 예. 왜냐면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대적인 환경으로 자꾸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사우나, 이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습식이 아니라 건식 같은 걸로 해야 되겠네요. 건식이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만약에 건식이 너무 오래 있어서 오히려 폐가 다 건조하면 뺏겨버리는... 안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습식은 한 번 들어가면 건식은 뭐 서너 번. 근데 건식 사우나도 사실은 그렇게 건조하지 않아요. 않아요. 네. 그래서 아직... 습식은 거의 안 들어가요. 저는 주로 건식 많이 하고 건식이 아무래도 이 나라에는 맞는 거죠. 아무래도 습하니까 예. 어차피. 예.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에도 항상 찬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아. 예. 그리고 생강차는 항상 특히 이 나라는 필수로 예, 필수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온도를 따뜻한 온도. 그러니까 사우나는 밖에를 열을 올릴 수 있지만 속까지 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주 찬 사람들일 경우에는 오히려 사우나를 견디질 못해요.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이 뭐 음식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생강차가 제일 좋은 게 속부터 밖에까지.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생강차를 먹으면 원래 땀이 나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생강차를 진하게 먹었는데도 땀이 안 난다. 그러면 내 몸은 이미 차갑구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약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몸이 굉장히 찬 편이거든요. 저보다 더 건강하지만 차요. 근데 속이 굉장히 찬 편인데 생강차를 먹으면 딱꼭질을 해요. 온도 변화가 심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몸이 워낙 찬 상태에서 뜨거운 게 갑자기 들어와 버리니까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예, 환경 변화가 그렇구나. 많으니까.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예. 아,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습한 거를 줄일 수 있는 방 줄이고 예. 그 몸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거를 유지해 주는 게 좋겠네요. 결국은 그렇죠. 특히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바로바로 치료를 하시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을 때도 찬 기운 때문에 감기 걸렸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열이 발생을 해줘야지 몸 안에 있는 차가운 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기가 걸렸는데 열이 안 나요. 그러면은 열이 안 나고 감기가 지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손해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감기는 원래 추위에 해서 오들오들 떨다가 오들오들 떤다는 얘기 자체가 냉기하고 열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오들오들 하다가 열이 나서 몸에 열이 생기면서 이 냉기를 몰아내야지 이 감기에 시작과 끝이 제대로 된 거거든요. 근데 감기에 걸려고 열이 조금 나려고 하는데 항생제 먹고 해열제 먹고 열을 떨어뜨리잖아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 되게 영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좀 제가 봤을 땐 좀 미련한 방법이 아닌가. 예. 열은 날 때는 나야 되는 거예요. 꼭 불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예. 열이 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자연적인 생리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고열이 아닌 경우에는 방치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렇군요. 예. 아유, 박수님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원래는 이제 관절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또 뭐 발목부터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것도 뭐 도움이 되는 이야기니까 네 그렇죠. 네, 살아가는데 몸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 방법을 알 수 있는 기회니까요. 네. 예. 아,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안 아프고 네, 녹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